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글 남윤정, 그림 이승민의 노먼 배순입니다. 노먼 배순은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먼저 달려간 의로운 의사였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픈 사람은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 의료 제도를 고쳤지요. 또 에스파냐와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헌혈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가 부상병을 치료했어요. 생명과 정의를 지키느라 목숨까지 버린 배순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의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상하네. 조금 전에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갔는데 어디 갔을까? 배순 부인은 부엌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정말 이상하네. 삶은 암소다리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했나? 저녁 식사 때 쓰려고 준비해둔 암소다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배순 부인은 거실, 남편 배순 목사의 서재, 첫 딸 자네트의 방, 둘째 아들 말콤의 방까지 차례로 돌아봤어요. 모두 깨끗했어요. 마지막으로 큰아들 노먼의 방문을 열었어요. 좋아. 혹시 노먼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 했는데 곱게 정리된 침대 시트를 보니 마음이 푹 놓였어요. 아니 그럼 암소다리가 어디로 간 거야? 이제 남은 곳은 다락방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무슨 소리가 나는 듯도 했어요. 어머니는 다락방으로 갔어요. 노먼이 다락방에서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아니 노먼! 노먼이 탁자 위로 허리를 구부린 채 암소다리로 무언가 하고 있었어요. 저녁거리를 가져다 뭐하는 거니? 저 암소 다리뼈를 조사하고 있어요. 표본을 만들려고요. 노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노먼은 파리를 해부해 본 적도 있었어요. 먹고 난 닭뼈를 모았다가 다시 맞춰 표본을 만든 적도 있었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했어요. 노먼의 할아버지는 캐나다의 큰 도시 토론토에서 유명한 외과의사였어요. 노먼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 가지 실험이나 동물의 표본을 만들던 이야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던 이야기까지요. 노먼, 너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담임선생님이 물으시면 우리 할아버지 닥터 노먼 배순이요. 노먼은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노먼이라는 이름도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노먼은 뼈조각을 한 손에 든 채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것들 다 챙겨서 내려와라. 잠시 후 노먼과 어머니는 깨끗하게 닦은 소뼈를 뒷마당 그늘에 널었어요. 어머니는 노먼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표본을 함께 만들어주셨죠.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짓을 하다니 왜 늘 말썽이냐? 아버지는 노먼이 점잖고 생각이 깊은 아이가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야단을 치곤 하셨어요. 뼈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노먼은 꿋꿋하게 대답했어요. 노먼은 이 다음에 커서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벌써부터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꼭 외과 의사가 될 거예요, 아버지. 배순 목사는 노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노먼의 푸른 눈동자가 아버지 닥터 배순의 눈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노먼을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사용하신 거란다. 아버지는 노먼의 손에 닥터 노먼 배순이라고 쓰여진 문패를 건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병원에 걸려있던 문패였어요. 노먼은 너무도 기뻤어요. 몸이 둥둥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노먼은 할아버지의 문패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노먼의 방문에는 닥터 노먼 배순이라는 할아버지의 문패가 걸리게 되었어요. 노먼은 열심히 공부해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넓고 강해 보이는 턱에는 수염이 났고 넓은 이마에 멋진 금발이 아주 잘 어울리는 젊은이가 되었어요. 대학을 마친 후에는 세계 최고의 외과 기술을 자랑하는 영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마저 했지요. 그 사이 결혼도 했어요. 예쁘고 수줍음 많은 영국 아가씨 프랜시스와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33살이 되었을 때 노먼은 드디어 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토론토에서 가까운 미국 디트로이트에 외과 병원을 열었죠. 닥터 노먼 배순이라고 쓰여진 할아버지의 문패를 병원 문에 내걸었어요. 노먼은 병원이 금방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노먼처럼 영국까지 가서 뛰어난 기술을 배워온 의사는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노먼도 아내 프랜시스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식료품점 주인이 노먼의 병원을 찾았어요. 아내가 아프다며 빨리 가게로 와달라고 했어요. 노먼은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갔어요. 환자는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먼은 왕진 가방부터 열었어요. 조금 늦긴 했지만 며칠 동안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상처였어요. 고맙습니다. 치료비를 드려야 하는데 받아주세요. 가게 주인은 치료비 대신 식료품 몇 가지를 노먼에게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디트로이트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큰 도시였어요. 자동차 산업이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프랜시스, 이곳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병원에 환자가 적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식료품이나 고기를 대신 받고 치료를 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에 찾아오는 가난한 환자만 치료해서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노먼은 큰 병원에 가서 어려운 수술을 대신 해주는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받았죠. 노먼의 기술은 정말 뛰어났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아내 프랜시스에게 멋진 새 옷도 사주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근사한 식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먼은 부쩍 피곤을 느꼈어요. 눈에 띄게 살도 빠졌지요. 늘 기운이 없고 오후가 되면 몹시 졸렸어요. 머리카락까지 허옇게 새었어요. 노먼,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주만이라도 쉬면 어때요? 프랜시스는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그때마다 노먼은 별일 아니라며 가볍게 넘겼지요. 갈수록 일은 많아졌고 노먼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중에 큰 병원을 열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하지만 이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피를 토했어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노먼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이 너무 심해 치료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어떠십니까? 의사들은 매일 노먼을 찾아와 건성으로 몇 마디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 의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곧 죽을 환자라서 저럴까? 나도 환자를 이렇게 대했을까? 환자가 되고 보니 환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의사도 죽음을 앞둔 노먼의 두려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내 프랜시스를 보면 노먼의 마음은 더 아팠어요. 죽어가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내가 딱해 보였어요. 프랜시스, 나를 떠나줘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더 약해져요. 노먼,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을 병원에 두고 떠나란 말인가요? 그렇소. 당신을 지켜보는 게 날 더 아프게 해요. 나는 곧 죽을 사람이고 당신은 아직 젊어요. 나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해요. 프랜시스는 옆에 있게 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그러나 노먼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프랜시스는 어쩔 수 없이 노먼의 곁을 떠나야만 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노먼은 요양소에 들어갔어요. 차라리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밤새워 다른 환자들과 게임도 하고 파티도 벌였어요.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라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프랜시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게 당신 마음이 더 편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헤어지자는 말이었어요. 노먼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떠나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아내가 있었는데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떠밀리는 기분이었어요. 프랜시스마저 날 버리면 이대로 죽어도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바라던 게 이건가? 겨우 요양소에서 혼자 죽겠다고? 노먼 배순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니? 이제 37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럴 순 없어. 뭔가 찾아봐야 해. 분명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편지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침대 옆 창문 너머로 별이 총총총 초여름밤 하늘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죽기만을 기다렸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의사라면서 폐결핵이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다니.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폐결핵? 좋아.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떤 병인지 알아내고야 말겠어. 노먼은 달라졌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끊었어요. 금지된 파티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도서실에 가서 폐결핵 치료 방법을 조사했어요.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바로 이거야! 여기에 내 생명을 걸겠어! 노먼이 인공기흉술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병든 폐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 폐 주변에 공기를 집어넣는 수술이었어요. 의사들에게 인공기흉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의사들은 너무 위험해서 수술받다 죽을 수도 있다며 반대했어요. 결과는 내가 책임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수술이라도 하겠소. 의사들도 노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노먼도 속으로는 몹시 두려웠어요. 혹시 잘못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피도 섞여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엔 기침이 완전히 멎었지요. 몸에 힘도 느껴졌지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닥터 노먼 배순, 놀랍소이다. 결핵이 다 나았어요.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기적처럼 병이 나은 거예요. 노먼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하늘이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둘러 요양소를 나왔어요. 노먼은 다짐했어요. 앞으로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어. 그리고 어떤 환자든 마음을 다해서 치료하겠어. 사람은 몸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몸과 함께 마음도 보살피는 의사가 될 거야. 노먼은 폐결핵을 계속 연구해 결과를 잡지에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노먼 배순을 폐결핵 치료의 전문가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 왕립 빅토리아 병원의 외과 의사로 뽑히게 되었어요. 노먼은 병원에 오면 먼저 환자들부터 찾았어요. 밤사이 병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였어요. 안녕, 이베트. 오늘 아침은 어때? 이베트도 폐결핵 환자였어요. 가난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병원에 왔을 때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어요. 병원을 일찍 찾았으면 지금처럼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노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베트를 자주 찾아보곤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베트가 이상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간호사가 노먼을 급하게 찾았어요.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이미 이베트는 온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어요.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간호사, 얼른 수술 준비해줘요. 어서! 병든 폐를 잘라내는 아주 위험하고도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다른 의사들은 반대했어요. 이베트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실패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을 놓치면 끝이야. 그런데 위험하다고 물러설 수 없어. 내가 해내겠네. 노먼도 불안했어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런 수술을 받은 일은 캐나다에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베트, 힘들어도 견뎌야 해.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나의 칼이 너에게 생명의 칼이 되게 해다오. 노먼은 수술용 칼을 집어들었어요. 마음은 간절한 기도로 가득했어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이베트가 깨어났어요. 노먼은 젖은 천을 아이의 입술에 대어주었어요. 울컥 눈물이 솟아나려 했어요. 정말 잘 견뎌주었구나. 고맙다, 이베트.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란다. 노먼은 이베트의 창백한 뺨에 살짝 뽀뽀를 해주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폐결핵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병이에요. 물론 치료를 시작하면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대부분 환자와 손도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먼은 달랐어요. 힘들고 지친 환자에게 위로가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않았어요. 환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베트는 점점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베트네는 치료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베트의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나라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음식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었거든요. 노먼은 무료로 치료해주자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의사들이 더 많았어요. 배순 선생, 혼자만 좋은 일해서 칭찬받으면 다요? 치료비도 못 받을 게 뻔한 환자들을 다 받았다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할 거요. 배순 선생, 그럼 당신도 일자리를 잃는 거요. 의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많은 기업이 자꾸 문을 닫고 나라 살림이 아주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러나 노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돈 있는 환자만 치료하는 반쪽 의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부자들의 병이 있고 가난한 사람의 병이 따로 있구나. 환자 차트에 폐결핵이 아니라 가난이라고 적어야 할 거야. 가난이 병을 키우고 있으니까 폐결핵을 치료하기 전에 가난부터 치료해야 해. 노먼은 밤늦도록 연구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노먼은 매일 궁리했어요. 주변의 의사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죠. 함께 뜻을 모으면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길이 막히고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어요. 그때 한때의 사람들이 노먼의 차 쪽으로 몰려왔어요. 아이들에게 우유를 달라! 빵을 달라! 배급은 싫다! 일자리를 달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말을 탄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경찰들도 따라서 뛰었어요. 사람들과 경찰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순식간에 경찰과 사람들이 뒤섞였어요. 와! 함성이 울렸어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럴 수가, 먹을 것을 달라는 사람을 때리다니.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노먼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휘청거리며 걸어와 노먼의 차 앞에 쓰러졌어요. 얼굴에서 피가 흘렀어요. 노먼은 당장 왕진 가방을 꺼내 들고 젊은이에게 뛰어갔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위대의 한가운데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다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노먼의 손길이 바빠졌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손과 옷자락에 부상자들의 피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노먼은 시위에 나선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들의 생활은 너무 비참했어요.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거나 빵 살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 집도 있었어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몽둥이로 위협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게 아닌가? 노먼은 자신이 나서서 이들을 돕기로 했어요. 병원 근무 시간이 끝나면 시위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경찰에 쫓겨다니며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죠. 닥터 배순, 그만 가보세요. 너무 오래 고생하시네요. 벌써 사흘째였어요. 아이가 다섯이나 되는 가난한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노먼도 사흘째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킬게요. 집을 빼앗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 친구야. 이들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건 아니었어. 훤하게 먼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노먼의 가슴이 따스해졌어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이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어요. 주변의 의사 친구들도 하나 둘 노먼과 함께 거리로 나섰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함께 연구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의사들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며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노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접 의사 단체를 찾아가 함께 일을 하자고 설득했어요. 또 정부의 의료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가난한 사람도 아프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자. 힘을 모아야만 제도를 바꿀 수 있어. 단체를 만들었어요. 노몬과 뜻을 같이 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봉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모임을 몬트리올 국민보건그룹이라고 해요. 병원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의 건강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모임이었지요. 그 첫 모임에서 회장을 맡은 노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당장 치료비를 낼 돈이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몬트리올 국민보건그룹의 주장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죠. 닥터 베슨! 그랬다가는 분명히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될 거요! 의사들은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먼은 그들을 설득했어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아픈 사람은 모두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의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노먼은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자신의 주장을 펼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먼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파냐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의사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의사가 없어서 병사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는 두렵지 않아. 나는 폐결핵으로 이미 죽을 뻔했지. 누군가 나를 원한다면,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노먼은 하던 일을 동료 의사들에게 맡겼어요. 외과 의사로 또 국민보건그룹의 일로 캐나다에서는 이미 존경받는 닥터 배순이었어요. 그러나 전쟁터에 죽어가는 병사를 생각하면 조금도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곧바로 에스파냐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쾅! 쾅! 빛이 번쩍하더니 땅이 흔들렸어요. 이번엔 포탄이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진 듯했어요. 노먼의 가슴에 안긴 병사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노먼은 병사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았어요. 붉은 피가 병사의 몸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됐어! 이제 시작하세요!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노먼은 수술 도구를 꺼냈어요. 총소리와 포탄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수술이 시작됐어요. 노먼은 에스파냐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수술을 했어요. 한 사람의 병사라도 더 구하기 위해 전쟁터 깊숙이 들어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노먼이 이끄는 의료부대는 에스파냐 캐나다 이동수혈대라고 불렸어요. 전쟁터에서 운영되는 세계 최초의 혈액은행이었죠. 노먼은 자동차에 수술 도구와 혈액을 싣고 전쟁터를 찾아다녔어요. 노먼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혈액이었어요. 다친 병사들을 수술하려면 혈액이 많이 필요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해결 방법이 필요했죠. 죽어가는 병사들을 수술하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병사들을 위해 헌혈에 참여합시다. 헌혈하는 사람을 모으는 광고가 나갔어요. 전쟁으로 시민들의 생활도 어려운 때였어요. 내일 과연 몇 명이나 찾아올까? 헌혈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부대는 어쩌지? 노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드디어 아침이 되었어요. 닥터 배순! 나와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밖에는 2,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길을 꽉 메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점점 많아졌어요.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건물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먼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어요. 병사들은 시민들에게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음 날, 노먼은 본부에 기쁨에 찬 전보를 보냈어요. 헌혈소는 문을 열었음. 시민들의 반응이 대단함. 첫 번째 수혈 활동은 성공했음. 모두에게 감사를 드림. 6개월 후 노먼은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노먼이 왜 갑자기 무서운 전쟁터로 떠났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제 직업은 인간의 생명을, 그 아름다움과 힘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먼은 차분하고도 힘차게 말했어요. 그때 노먼의 마음에는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날 계획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곳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중국을 향해 떠나면서 노먼은 옛 아내 프랜시스 앞으로 한 장의 글을 남겼어요.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이다. 내가 중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이오. 또 내 능력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라오. 부디 행복하시오. 노모는 중국에서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수술을 하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어요. 변변한 의사가 거의 없었던 중국 군대는 노먼에게 크게 고마워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노먼을 백구은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지요. 흰 머리에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닥터 노먼 배수는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부상자를 수술하다가 생긴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거든요. 닥터 노먼 배순의 죽음 앞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중국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노먼 배순의 따뜻한 사랑에 대해 지금도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의사들이여, 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시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